경야는 김정은동 측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이룬돌세에 즈음하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소환,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.